끝자락에서 소외, 어떤 무리에서 기피하여 따돌리거나 멀리함. 우리 사회에서 외면받는 소외 계층은 지금도 삶의 끝자락에서 SOS를 외치고 있습니다. 본 보도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 사회적 소외 계층의 목소리가 돼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이번 주엔 성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성소수자는 흔히 동성애자라고만 알려져 있지만 성적인 부분에서 사회적 소수자인 위치에 있는 이들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단어입니다. 유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성소수자들은 줄곧 차가운 시선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 성소수자들에 대한 논란이 유난히 잦았는데요. 연초에는 성전환수술을 통해 여성으로 성을 바꾼 트랜스젠더, 전하사가 강제 전역되는 사건이 있었고 숙명여대에 합격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학내 반대 여론을 이기지 못해 입학을 포기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차별과 혐오에 맞서 성소수자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이 사회에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매년 서울 도심에서 개최되는 서울 퀴어 문화축제입니다. 하지만 매년 이 축제의 개최 시기가 다가오면 동시에 서울 어딘가에서는 반대 시위가 일어납니다. 종교단체, 학부모단체, 심지어는 공무원들도 행사의 취지가 대부분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섭니다. 작년 여름엔 신촌역에 게시된 성소수자 광고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때 서울 신촌역에는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의 얼굴 사진이 담긴 캠페인 광고가 게재됐습니다. 사실 이 광고는 게시되는 과정부터 반대의 문턱을 넘어야 했습니다. 의견 광고라는 이유로 한 달의 심사 기간을 거쳤지만 결국 불승인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계속된 노력 끝에 광고가 게시됐지만 24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사람들에 의해 수차례나 훼손됐습니다. 광고에 사진이 게시됐던 한 성소수자는 자신과 친구들의 사진이 칼로 난도질당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 같아 몹시 괴로웠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한 달이라는 짧은 게시 기간 동안 6차례 이상 훼손된 광고를 지키기 위해 성소수자들은 교대로 광고판 앞을 지켜야 했습니다. 종교를 가진 성소수자들은 어떨까요? 성소수자 A씨의 가족은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A씨가 용기를 내어 커밍아웃을 했을 때 가족들은 A씨를 기도원이라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A씨는 전환치료라는 이름 아래 방에 갇혀 설교를 듣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은 악귀야 떠나가라라고 외치며 A씨를 매질하기도 했습니다. 수십 시간씩 이어지는 치료에 지친 A씨는 결국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도망쳐 나온 A씨가 가장 처음 마주한 건 혹여나 자식이 치유됐을까 하는 기대에 찬 어머니의 눈빛. 결국 A씨는 그날 치유받은 척을 하며 가족들에게 다시는 동성을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A씨의 이야기는 영화 속 한 장면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 세계 곳곳에서 성소수자들을 이성애자로 전환시키겠다는 명분 아래 납치와 감금, 폭행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북미에서는 이러한 전환치료가 법적으로 금지됐습니다. 이는 전환치료를 받은 성소수자들이 그렇지 않은 성소수자들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5배, 자살 시도율이 7배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소수자들을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넣는 전환치료는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종교인들의 의견 역시 분분합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가 마땅하다는 의견,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소수자들은 가족들의 다 너를 사랑해서 그래 라는 말이 가장 무겁게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이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자신들을 존중해줬으면 한다고 답합니다. 타고난 성적 지향과 정체성이 다를 뿐인데 이들은 평생 가족과 지인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번 주는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구의 3에서 7%를 성소수자로 파악하고 있는 해외 연구자료를 참고한다면 더 이상 성소수자를 막연히 부정할 수만은 없습니다. 보지 않으려 해도, 듣지 않으려 해도 그들은 이미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예솔, 기술의 천지인, 저는 고송이었습니다.